성의 저녁에 타오른 수산용령의 거세찬 불길. 인민군대 수산구문의 얼어전 사달 20여일 동안에 9만여 톤의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 19일 오늘 현재 연간 물고기 잡이 목표 147% 개선 돌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운 오로 신화를 창조해가고 있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서를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더름에게 집중호우로 전투해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인민군대 안의 수산부문 일꾼들과 오로전사들은 11월 19일 오늘 현재 지난해 집중호우로 전투기간에 잡은 수량보다 2배나 되는 9만여 톤의 물고기를 잡았으며 10만 톤 목표를 향해 계속 돌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덩해 저녁에 타오른 수산혁명의 거세찬 불길은 200일 전투의 결승선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천만 군민에게 무한한 힘과 열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황금의 역사 창조의 고향인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서를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경서 동지, 인민무력성 제1부 상인 육군상장 송찬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를 현지에서 수산사업소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황금의 역사 창조의 첫 페이지를 쓴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서는 자신과 깊은 종을 맺은 것이라고 이것 수산사업서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보고 싶어 또다시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백전이 넘치게 물고기를 가득 싣고 들어와 한창 하륙작업을 하고 있는 거깃배 단풍 1회용 3호에 오르시어 어르공들의 거깃빈을 묻은 손을 반갑게 잡아주시고 그들과 허물없이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어쩔 바를 몰라하는 어르공들을 만나주시면서 추운 날씨에 날바다에 나가 수고들이 많다고 물고기를 잡고 오늘 새벽에 들어왔다는데 힘들지 않는가, 애로되는 것은 없는가 일일이 물으시면서 그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며 단풍어 고깃배의 고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에서 마련해준 고깃배가 은을 내게 해야 한다고 물고기 잡이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말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면서 물고기 잡이 및 조장 실태, 공급정령을 구체적으로 여야하셨습니다. 냉동 조장고에 들리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물고기 판들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면서 인민군대 안의 수산사업소들에 나가보면 어디서나 이런 흐뭇한 풍경을 볼 수 있다고 8월 25일 수산사업소 냉동저장고도 터져나가도록 물고기들이 꽉 차있는데 정말 기쁘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물고기 가공장에서 일선을 타고 치고 있는 어르공들의 아내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남편들은 풍랑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면서 당이 제시한 물고기 잡이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고 아내들은 가족 소대를 묻고 경쟁적으로 물고기 가공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셨습니다. 조림창고에 들리시어 물고기 염기가 배어있는 조림탕크톡에 스스로 몹시 앉으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여기에도 물고기가 가득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저급동 및 냉동시설들을 더 갖추어놓고 가공공정의 기계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신선한 물고기를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떨구지 말고 공급해주다고 군인들과 인민들을 잘 먹이는 일인데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애로되는 문제를 모두 풀어주겠으니 그저 물고기만 꽝꽝 잡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이번 도르메기 집중호우로 전투기간에 전례 없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일꾼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만손기를 날리기 전에는 버그에 다칠 애를 써 없다. 청정의 보고를 안고 당중앙뜰하게 들어서자고 하면서 당정책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발휘한 이곳 오로전사들의 충정심에 감복해서 바다가 길을 열어주고 물고기들도 떼지어 찾아온 것 같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사업서군에의 차 넘치는 물고기 비린내를 맡으니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이 잡아들인 물고기를 미처 처리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다가도 이런 행복의 기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새힘이 솟고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서에 거깃배를 모어 보내주면서 어걱백과 주렁진 풍요한 가을이 바다에서도 펼쳐지기를 바라며 배들의 이름을 단풍어라고 지어주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같은 기적이 빨리도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높이 쌓아올리고 있는 물고기 보물산은 불글의 정신력이 응축된 위훈의 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오늘과 같은 오로 신화를 창조할 수 있은 것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오로전사들이 마음속 신들매를 바싹 조여매고 단종책 율서관철의 노를 억세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올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이룩하고 있는 놀라운 성과들을 통하여 황금회의 새 역사를 반드시 창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 굳게 가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기세로 분발하여 투쟁 또 투쟁함으로써 황금회의 역사를 애국 충종의 피와 땀으로 줄기차게 써나가는 수산흉룡의 선거자 바다의 중복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바다는 우리 세대와 후손만대가 덕을 볼 무궁한 자원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오려전사들이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정심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세세연연 물고기 대풍, 물고기 사태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부강조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수산부문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올해도 자랑천 물고기 사태를 안아왔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면서 계속 역신 계속 전진함으로써 해마다 만선의 백고동 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배같은 은덕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김종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병사사랑 인민사랑의 열과정으로 언덕을 불태우시며 멸사복미의 날과 달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와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인 사회주의 바다 향기는 바다만 풍가의 흥겨운 노래소리와 더불어 자유로운 원수님의 사랑을 기리기리 전하며 최전연 처소로부터 둠의 산골 가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인 내 조국 강산에 더 짙게 더 가득히 차고 넘칠 것입니다.